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자주성을 견지하자를 벨라루시에서 발행했습니다. 로작 발행 시기 5월 30일 마쇠러브 명칭 위젭스크 국립종합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.